Survivor, survivor, yeah. One life, one love, survivor, one champion. You ready to fight? Come on, fight. You win some, you lose some. Everything around, get your own crown. Fight for your family, fight for your love, fight for your life. Round one, fight. Get tall, get tall, get tall, get tall, get low, get low. Make money, money, money. Get rich, get rich, get busy, get busy, get muscle, get gentle. We gon' be a real. Tell me you can fight.솔직히 이기는 이미지요. 하늘이 높은 줄 알면 애초부터 고개를 숙여 자존심 따위는 아껴두고 가서 네 여자한테나 부려. 난 그물에 걸리지 않은 화람처럼 진흙에 들어버 치우치우 아는 연꽃처럼 한 곳만 봐. 한길로 가 나는 절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아. Nobody hold me down.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것도 없어. I'll be number one champion. Yeah. Get low, get low, get tall, get tall, get low, get low. Make money, money, money. Get rich, get rich, get busy, get busy. Get muscle, get gentle, we gon' be a real. Tell me you can fight. Don't give up the fight. Stand up for your right. Make up for your life. Yeah, yeah, yeah. Daddy, daddy, is coming with no fear. Stronger, ear by ear, but I know I make it clear. Ring 위에 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리 people. 여정의 symbol. 게임의 법칙은 누구나 다 알다 CP sample. Win or lose, 거침없이 들이들이들이들이대. 밀어붙여 bulldozer. 내 삶은 도전의 반복에 반복에 반복. 무한 도전. 함성은 내 stamina. More loud, be a winner. Never give up. Give me some here. Physically, I'm perfect. Man, mentally, 완벽해. 날 죽이지 못하는 패배. 그건 오히려 날 더 강하게 해. 복이란 단어는 배추 색도 났어. Can't survive it. 내 몸은 뜨거워 낯선 둘 하나 bring the war. Get low, get low, get tall, get tall, get low, get low, man.